있어 비행기는 no no 두피대 속에 check-in 난 너를 몰래 hashtag 너와 함께면 나 어디라도 좋아 1초에 훌쩍 여기저기 거기 ride 내 손잡아 한여름밤에 핀터같이 우리들만의 밭도 타기 볼 게 우린 너무 많아 하루종일 더 깊이 빠져 어느새 시간이 멈춰 온종일 go around 내게 설레 가까워진 것만 같아 패션 시작된 모션 어서 웃음이 번져 비밀스레 그려지는 미래 우린 같이 이렇게 또 밤새 나를 따라 너를 따라 한 발 두 발 나아